만필입니다. 박형준 씀, 승냥이가 양으로 될까? 미국의 백악관에서 세상에 보기 드문 이 가면무도회가 벌어졌습니다. 이 희귀한 가면무도회에 미국에서 한다는 인물들은 다 참가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까지 제녀편네들을 옆에 척 끼거는 별의별 가면을 다 쓰고 나타났습니다. 떠들썩한 음악과 번쩍거리는 조명들, 형형색색의 불꽃들이 터쳐오르는 속에 이 갖가지 가면을 쓴 쌍쌍이들이 무도회장이 적당하게 돌아쳤습니다. 마치 18세기 유럽의 궁중 가면 무도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기자들의 사진기 불꽃이 연방 터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국무장관 틸러슨이 양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것입니다. 양 가면을 쓴 것이 틸러슨이라는 것을 어느새 냄새 맡았는지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국무장관 각하, 오늘 가면 무도회에 각하가 양가면을 촉 쓰고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혹시 그 가면 속에 각하의 이 숨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자 틸러슨은 척 틀을 차리며 대꾸했습니다. 아, 숨기기야 뭘.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마음이 어이고 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할까? 뭐 이런 생각으로. 질문은 숨돌릴 틈 없이 연방 쏟아졌습니다. 각하, 그러니 미국이 북조선의 정권교체나 붕괴를 바라지 않을 뿐 아니라 북의 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였습니까? 그러자 양의 가면을 쓴 주인은 오죽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에헤,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우리 미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에 매우 관심이 큽니다. 특히 나 개인적으로 봐도 그 평화를 보고 싶어 죽을 지경입니다. 미국은 조선을 적대시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혹 있다면 조미관계 개선일 뿐이지요. 틸러슨의 이 말에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련한 기자재시더라. 앞에선 부드러운 털로 쓸어주다가 뒤에서 몽둥이로 때려눕히는 게 미국의 전략인 줄 모른단 말이냐. 틸러슨은 자기의 제시추어에 속아 넘어가는 기자들의 모습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기자 여러분, 저의 이런 마음이, 미국의 이런 입장이 바로 이 저의 양가면에 있다고 보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이젠 할 말을 다 했다고 생각한 틸러슨은 양가면을 뒤집어 쓴 얼굴을 두리번거리며 무도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곰질긴 기자들이 그저 돌아설 리가 있습니까? 생김새가 영악스러워 보이는 여기자가 한 발 총 나서며 말했습니다. 카카, 그럼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란다고 하고는 인차 북의 핵과 미사일이 국제사회의 엄중한 도발로 된다고 하며 숱한 핵전략 자산들을 조선반도에 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또 조선이 긴급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된다고 하며 그 무슨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이라는 것을 채택한 것은요? 뭐라고? 양가면이, 아니 틸러슨이 할 말을 딱 잊었습니다. 그것도 오진 양의 마음씨인가요? 틸러슨은 기자들의 공격에 말문이 막혀 더듬거리다가 겨우 중얼거린다는 게, 어찌겠습니까? 정말로 다 이러는데 말을 안 들으니 좀 위협도 해야지요. 분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욕하는데 가만 있겠습니까? 하고 뱉어버렸습니다. 영악한 여기자가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북조선이 당신들을 보고 이빨 빠진 승냥이라고 비난했군요. 여기자의 조서에 기자들은 폭설을 터쳤습니다. 이빨 빠진 승냥이? 모욕을 참을 수 없다는 듯 양감위원을 보선 틀려서는 여기자를 쏘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신통이도 승냥이 상통이었습니다. 움푹 패인 눈앞과 짙재진 파란 눈알, 무시무시한 잿빛 머리털, 네모진 주걱턱. 어느 뭐로 보나 모기를 노리는 늙은 승냥이 상통을 방불케 했습니다. 잿빛 승냥이의 몰골을 놓칠세라 기자들의 사진기들이 연달아 빛을 뿜었습니다. 또 이섯댔자 망신만 당할 것 같아서 틸러서는 거름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듯 꼬리를 사렸습니다. 백악관 대형 거울 앞에 쪽 서서 제 모습을 들여다보니 기자년 놈들이 참 괘씸하기 굳이 없었습니다. 마마 승냥이라고? 내 괘씸은 것들. 아무리 뜯어봐야 승냥이와 비슷한 점은 도무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긴 승냥이가 제 상통을 들여다봐야 알아볼 리가 만무한 노릇이지요. 예. 이때 틸러 손에 옆연내가 앙앙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아니, 어디 갔댔어요? 한참이나 찾았는데요. 글쎄, 기자녀석들이 날 보고 이 승냥이라고 하지 않겠어. 승냥이, 뭐 이빨 빠진 승냥이? 내 그 녀석들을 굳어. 그러자 옆현내가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쳤습니다. 승냥이라고 하면 뭐래요? 남을 물어뜯고 잡아먹어야 살 수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양처럼 손해봐요. 잡아먹 키우지 않나? 더욱이 당신이야 미국의 외교를 책임진 이 장관인데 승냥이 기질이 없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겠어요? 안 그래요? 그제야 틸러소는 속이 좀 풀린 듯 회색이 돌았습니다. 하긴 그래. 승냥이가 양의 가면을 쓰고 풀을 뜯는 저 가는 것도 실제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거든. 틸러순과 옆현내가 시닥거리자 마치 백악관에 승냥이 울음소리가 꽉 찬 것 같았습니다. 틸러순과 옆현내가 무도회장으로 다시 나오는데 절개 하나가 달려와 무엇인가 총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야? 예, 미국 국민을 대표해서 보낸 것인데 이것이 각하에게 꼭 맞는 가면이랍니다. 예. 포장한 것을 펼쳐보니 보기에도 끔찍한 이 승냥이 가면이 아니겠나요? 틸러소는 물론 옆현내와 졸개도 막 기겁하는 판이었지요. 흉물스럽게 주둥이가 삐죽 나온 승냥이 가면과 양가면을 들고 틸러슨 각하가 어쩔 줄 몰라 서성거리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의 사진기가 일제히 빛을 뿜었습니다. 진짜 가면국의 절정 장면을 보았다고 말입니다. 각하, 새 미 행정부가 며칠 전에는 세계의 빈말 선수권 보유자에 또치 못한 칭호를 받아안게 됐는데 이제는 당신들 모두가 북조선의 핵미사일 세례를 받지 않을까요? 각하,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희한한 장면들을 보던 구경꾼들이 이구동성으로 피웃으며 획획 휘파람을 불어댔습니다. 아무튼 승냥이가 양의 흉내를 낸다고 속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지. 그걸 모르는 틸러슨이 참 불쌍합니다. 예. 앞에서는 평화를 부르짖고 선한 웃음을 지으면서 등 뒤에 칼을 박을 공략만 하는 미국. 오늘 우리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조선 압살 책동은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습니다. 승냥이는 100번 변신해도 양으로 될 수 없습니다. 미제는 조상 때부터 승냥이지만 그 후예들도 역시 달리 될 수 없는 승냥입니다. 아, 암 그렇군 말고요.